막걸리 한 잔.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알던 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던지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.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.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. 옷다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.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.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말아주던 막걸리 한 잔 말아주던 막걸리 한 잔.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.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막걸리 한 잔